가야 한다. 춤추네 이름으로 미지의 꿈을 향해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힘겨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말아요. 다시 잡지 못했어. 날 두고 매정하게 돌아서 버렸어. 나 혼자 나머지 쓸쓸해. 내 마음 너무나도 허전해.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필요할 땐 나를 불렀죠.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대만을 위한 오글대기죠. 그게 바로 진짜 나의 말이죠. 밤이고 낮이고 언제라도 심심풀이로 불러줘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가 필요하다면요. 무조건 무조건 사사건건 불러도 좋아. 이리 보. 다 바치우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진짜로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우리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만 나를 찍어 사랑하는 님이 대한 당신과 나, 그놈의 저 때문에 고생만 하는 당신께 돈으로 해주는 것 말고 나 해줄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에 둥근 달이라도 다 따다 줄게. 힘들다는 거에서 16개월 고속버스로 158일 걸린대.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대가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우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진짜로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우리다. 따다줄게 꼭 따다줄게, 10년만 기다려 달 따다줄게. 따다줄게 꼭 따다줄게, 7만년만 기다려 별 따다줄게. 7만년만 기다려 따다줄게, 죽지만 말고 기다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대가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우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진짜로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우리다. 수많은 직업 중에 이 직업을 택해 소박하게 살고 있는 당신과 나, 그놈의 돈 때문에 고생하는 당신께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도 다 따다 줄게. 근데 별은 달보다 더 멀대, 제일 가까운 게 7만 년 걸린대.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대가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우리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진짜로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우리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따다줄게 꼭 따다줄게, 10년만 기다려 날 따다줄게. 따다줄게 꼭 따다줄게, 7만년만 기다려 널 따다줄게. 7만년만 기다려 따다줄게, 죽지만 말고 기다려. 당신을 사랑하니까. 또 밤이고 시시때때로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내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와요. 사랑인 건지 집착인 건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그대 마음을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이래저래 한번더 만나다 보면 2분 정도 5분 정도 짐이 된다고 두터로 하고 해고 와서도 이제는 내가 먼저 기다려 반칙인 나무 내가 어느새 당신께 넘어갔나 봐. 자존심 세고 콧대도 높고 의지도 강한 고집세 내가 어쩌다 보니 그대를 만나 당신께 넘어갔나 봐. 기쁘면 기쁘다고 한 번 더 슬프면 슬프다고 한 번 더 때 없이 찾아오는 당신이지 뭐 난 아직 알 수가 없어. 눈 뜨면 나타나던 그대가 웬일인지 오늘은 보이지 않네. 다행이라고 잘된 거라고 웃으며 넘겨보려 했지만 은근히 걱정되는 건 뭘까. 어디가 아픈지 날 포기한 건지 어느새 안 달이 나 있는 내 모습 나도 몰래 당신께 넘어갔나 봐. 이래저래 한 번 만나다 보면 2분 정도 5분 정도 짐이 된다고 두터로 하통 해돌아 서통 이제 네가 먼저 기다려 번쩍힌 나무 내가 어느새 당신께 넘어갔나 봐. 이래저래 한 번 두고 만나다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대 같은 사람은 다시 내게 없으리.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믿을 때까지 날 기다려줘. 이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요. 약속할게요. 영원한 사랑을 그대만을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랑을 오래오래 내 사랑의 노래. 사랑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가 가진 축복을 모두 다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오래 받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소중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힘겨 울때도 서로 울때도 내가 오직 그대 곳은 당신의 어깨. 당신은 나를 덮어주는 사랑의 덮개. 오래 오래 내 사랑의 노래. 사랑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가 가진 축복을 모두 다 오래 오래 오래 살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요. 다시 또 다시 태어난대도 오로지 그대만 사랑할게요. 나게 똑똑한 여자 똑 부러지게 말을 해봐요 똑같이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랑은 정말 싫어요 똑똑똑 나를 두드려줘요 똑똑똑 나를 깨워줘요 내 사랑을 노크해줘요 내 마음을 노크해줘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한 여자